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김건을 작곡인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이 노래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자기 생활의 전부로 목숨보다 귀중한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더욱 빛내어 가려는 우리 민들의 초리 신념과 대를이요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야말로 진정한 삶의 요람 행복의 도전이라는 것을 근지높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네림대조로 된 선율은 간결한 구조 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환희적인 정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상되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쁘니 이런 제목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예쁘니 얼마나 아름답고 친근감을 안겨주는 이름입니까? 그 이름만 새겨봐도 활짝 피어난 한똘기의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안겨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르며 사랑하는 예쁜이의 이름과 모습은 단순히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영웅의 순관 덕심이요 아름다운 정신 세계인 것입니다. 박영순 작사, 안정호 작곡인 예쁜이 이 노래는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당크를 까보신 한 간호원의 용적 투쟁 모습을 주제로 해서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의 서정적 주인공인 간호원 예쁜이는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럽고 인정미가 많은 소박한 초선 요성이었습니다. 이런 내심적인 요성이 어떻게 되어 불보다 더 뜨겁고 강철보다 더 고센 인간으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천대와 멸시 속에 헤매던 우리 요성들에게 참다운 새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인간의 자주적인 존엄과 행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한 어머니 조국에 대한 애착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불비 쏟아져 내리는 전선에서 그는 우리 민군 군인들에게는 다시만 누이였으며 침략자 원수놈들 앞에서는 한 몸이 그대로 조국을 지키는 성세고 방패였습니다. 이렇듯 영웅의 한생은 짧았으나 그의 정신 세계는 가장 감높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그의 녹슨 오늘도 우리의 심장 속에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쁘니 이 노래는 시대의 미감에 맞는 새롭고 특색 있는 음악 형상으로 해서 우리 민들에게 강한 정서적 감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원수 경멸을 위한 투쟁에서 위원을 세운 것을 서술하였지만 선율에서는 다른 노래의 선율과는 달리 처녀들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밝고 명랑하면서도 따뜻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포연히 휘몰아칠 때 처녀는 전선에 단원에 왔네. 어머니 내 조금 기호의 지키리. 처녀는 전선에 단원에 왔네. 그 이름 예쁘니 가도원 예쁘니 처녀는 전선에 전옥가에서 처녀는 병사들 누이 되었네. 뜨거운 그 정성 거지의 것처럼 처녀는 병사들 누이 되었네. 처녀는 나간네. 수류탄 안고 간악한 원수의 무리를 맞받아 처녀는 나간네. 수류탄 안고 그 이름 예쁘니 가도원 예쁘니 처녀는 나간네. 처녀는 나간네. 시간 마지막 순서로 장군 비율 이지목의 기악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장군 비율 이 기악곡은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덮이 서사 우리 교리에게 조국 해방의 밝은 빛을 뿌려주는 장군별을 우러르며 꿋꿋이 살아온 우리 민의 열렬한 흠모와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아름답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아름답게 흐르는 손율은 깊은 서정과 밝은 희망의 감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군별 이 기악곡은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우리 민들의 심장 속에 승리의 신심과 깊은 정서적 감흥을 안겨주며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